지고 싶어 이 밤 싫어 이제 깨고 싶어 꿈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 있어 Don'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 왜 이리 따끈한 건지 네가 없는 이곳은 위험하잖아 망가진 내 모습 구해줘 날 너 또 날 잡을 수 없어 수 없어 이 심장 소리 들어봐 제멋대로 널 부르잖아 가만 너좀 속이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for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for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hine, shine, shine. 'Cause I'm just fine.